남조선 인터넷 신문 사람일보에 의하면 6.15 공동선언 실천 남추기원회 공동대표 박혜전이 17일 서울에서 진행된 평화통일국제토론회에서 6.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철저히 이행할 때 대해서 주장했습니다.